We like the real shit. You like the real shit. All my peeps like the real shit. 그대와 내가 모여 하나 되는 시간. 소경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 아래 뜨거운 여기 속에 힙합을 즐겨보세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바로 나. 나를 향해 비춰주는 스팟라이트. 쿡쿡 짝짝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겨 흔들어 맞거든 튀겨. Shake it, shake it, shake it. Moving Run it 랄랄랄라. Everybody get on high.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And we won't stop. Moving la la la. Everybody get on high. 너의 허리를 흔들어봐. And we won't stop. Moving 1, 2, 3, 4. 키클릭 넘 계속 세게 돌렸죠. 어쉽다 무빗 얼지 거기 역시 너의 터치 때문에 너무 덥지. Baby 뒤로 할 때 너무 겹지. 날 더 이상 알려하지 마시. 손은 넌 역시 마치 like a pop. 너와 나 하나 되는 금요일 밤 이따 닦기 마스크 잠 먹겠습니다. 계속 네 허리를 돌려 레디 자 go go go to the show. Everybody get on my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And we won't stop. Moving la la la. Everybody get on high. 너의 엉덩이 흔들어봐. And we won't stop. Moving 흔들어 달라라 가만히 딱 살라라. I like your moving 살라라. This kind of shit makes me mad. 언제나 맨날 이런 밥은 녹지 않아. So just move it. 죽어봐 주에 그냥 feel the groove. 너 뜨겁게 이 무대에 물어다고 나 이제 고충 원하네 너 질 없게 돼. If you stop it oh I'm give it back. 절대 멈추지 않은 축제 향중 다시 끝나지 않은 내 반전의 반전. 너는 얼마큼은 내가 입어 안에 주인 지금 감각에 느낀다면 just move it please. Everybody get in my 우리 음악에 널 녹여봐. Everybody get in my 오늘 제대로 놀아보자. And we won't stop. Moving, moving, moving, yeah. Moving, moving, moving, yeah.